배열네 심어파 같은 에이 툴렌타 아이 팔렐리나 파 쇼나 이 배열네나 해마파 같은 줄렘 잡아 알팔라리라파 시원하이 펠레라 시에마파 같으니 아야주 아야주다 아이펠리라 시에팔라리라 시에마파 같으니 아야줄렘 잡아